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정다운 초원이 나는냐 저와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동우 작사, 김용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66, 1977년에 창작됐습니다. 정다운 초원이 나느냐 좋아는 조선예술영화 북은 내가 치겠어에서 목장 처녀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여 불리워집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날로 꽃피어나는 정다운 산촌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목장 처녀들의 끝없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정다운 초원을 끝없이 사랑하며 더욱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가려는 그들의 낭만적인 정신세계가 생동하게 오려있습니다. 약동적인 리듬을 타고 자랑찬 긍지를 담아 명랑하게 흐르는 손율은 정다운 고향 산촌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청춘의 보람찬 삶을 빛내어가는 양떼 모는 처녀들의 아름다운 생활 감정을 더욱 이채롭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고향의 미아리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최희곤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6, 1987년에 창작됐습니다. 내 고향의 미아리 이 노래는 나서 자란 정든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사심없는 성실한 노력을 바치어 고향 땅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나가는 우리 인민들과 새세대 청년들의 열렬한 향토에와 낭만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에서 불리워집니다. 가사에는 고향 땅을 낙원으로 가꾸는 노동의 보람찬 노랫소리, 행복의 노랫소리가 산천의 미아리 되어 저 멀리 울려 퍼지는 정다운 내 고향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감명 깊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8분의 6박자의 율동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는 유순하고 우아하며 간결하고 평이한 형식을 취하여 통속성과 민족성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미아리 미아리 황금산을 가꾸는 노동의 보람찬 노래소리 영원한 행복의 나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가요 오직 한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용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57 196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조선 노동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나아가려는 우리민의 확고한 신념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조선 예술 영화 한 마음으로에서 불리는 주제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이 땅의 행복의 락원을 꼽혀주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지켜주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민의 뜨거운 감사 예정과 불타는 맹세를 소박하고 간명한 시어로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유연한 흐름을 이루고 율동적인 굿거리 장단의 리듬을 타고 밝으면서도 경건한 낭만적 서정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음계조식에 기초한 음조적 진행과 조선 장단, 간결한 형식 구조 등의 특징을 하여 선율에는 민족적 정서가 짙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민의 시대적 지향을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게 훌륭히 형상한 것을 하여 이 노래는 오늘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